널 사랑하니까 난 다 괜찮아. 널 사랑하니까 다 괜찮아. 널 사랑하니까 널 사랑하니까 다 괜찮아. 다 괜찮아. 다 괜찮아. 아무래도 우리 정말 미친 걸까요? 사람들은 우리가 불안해 보이나 봐요. My beautiful, beautiful, beautiful, my beautiful, my lady, my everything, everything, my everything, my love. 널 사랑하니까 나는 바보야. 널 사랑하니까 난 바보야. 널 사랑하니까 널 사랑하니까 난 바보야. 바보야. 난 바보야. 아무래도 내가 정말 미친 걸까. 괜찮아.